될지도 그냥 착각일지도 후회할지도 몰라도 boy you my first love. Oh, won't you play with my head? 그렇게 웃지 좀 난 지금 난 진지한가?